넌 내 기억을 지워야 돼. I'm poison. I know I can't take it no more. Tell me what you want. 너에게 내어주고 싶다. 마음이 날 올렸다. 살짝이고 있어. Yeah, yeah, 나는 위험해. Yeah. 너무 지독해. Yeah. 나 자신보다 날카로운 진실이 중요해. Got to get away. Can't hesitate anymore. Everything turns gray. 난 내 화살 도련의 도망 독이 번져가기 전에 got to get away. 겁이 나 깨지 못해. 또 거짓말해. 멈춰버린다.